이 찬송의 작사가인 토마스 헤스팅즈는 1948년 10월 15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가난한 시골의 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가난했고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던 그는 늘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지만 배우고 싶었던 그는 혼자 책을 읽었는데 워낙 지독한 근시여서 책을 눈에 가까이 대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두 가지 강한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음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봉사였습니다. 가난해서 배움의 길로 갈 수 없었던 그는 아무도 몰래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18세가 되던 해에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농장이나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해 돈을 벌었고 저녁에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밤에는 여러 곳에서 불려온 음악 교재들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인 그의 노력은 값진 결과를 낳게 되어 22세가 돼서는 음악 교사가 되었고 32세가 된 1816년에는 찬송가집을 직접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헤이스팅즈의 나이가 47이 되던 1831년 언제나 은혜 넘치는 삶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시력이 점점 악화되면서 밤에는 더 이상 창작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저를 더 쓰시겠다면 저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환한 빛을 주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살아계신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태양 같은 사물의 존재가 있듯이 구원받지 못하는 어둠의 길을 헤매는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빛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 이사야 9절 2절의 말씀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헤이스팅즈는 말씀에 근거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모든 교회가 선교 활동을 통하여 어두웠던 세계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사슬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헤이스팅즈의 마음에 새겨진 단어 하나, 그것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이름 시온. 헤이스팅즈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온을 통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땅이 밝아오네.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많은 성도들이 과거는 즐겁게 추억하면서 현재는 불만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지내던 교제의 시간은 지금까지 알았던 교제 중 가장 달콤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회상하면서 현재는 아주 음산하고 울적한 검은색 옷에 비유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가까이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증거를 잃어버렸다느니 지금은 마음의 평화가 없다느니 은혜의 수단이 전혀 기쁘지 않다느니 양심이 별로 예민하지 않다느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다지 많은 열심을 갖고 있지 않다느니 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글픈 상태에 빠지는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를 게을리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방을 등하시하는 것이 모든 영적 쇠퇴의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하늘에 있는 것들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되 제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냉랭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으로부터는 그의 임재의 햇살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니면 그 원인이 자기 과신과 자기 의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낮추는 대신 자기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현재의 여러분이 이전 달에 지냈던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전에 그 행복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즉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슬픈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은혜와 힘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얼굴빛을 다시 즐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앉아서 한숨이나 푹푹 쉬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의원 되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한 소망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니 소망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으.